김종일 각하 회고 나이지리아 전국위원회가 10월 27일에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도시 점에서 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효명한 용도 밑에 우리 군대 만민이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서게 선전하는 종치문화 행사들을 의익히 조직하기로 했습니다.